설세의 애국자의 한평생을 노래합니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기와 세대를 이어 울려가는 열렬한 소령 근무의 노래.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토론회의 정신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자주의 기치, 자강력 제일주의 기치도 높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제국지사들과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을 짓보시며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어 나아가는 천만 국민의 진공기로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기 수령 자기 용도자를 그리며 따르는 천만 국민의 고결한 신념과 지향이 체현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세기와 세대를 이어 이 땅 그 어디서나 뜨겁게 울려가는 불의의 거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1970년대에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주제가로 세상에 나온 그때로부터 장장 수십여 년 노래는 소령 흠모의 성가로 이 땅에 높이 울려 퍼졌으니 과연 그 무엇이 천만의 심장을 그처럼 뜨겁게 해준 것이겠습니까?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나는 군인들과 인민들을 그리워하고 군인들과 인민들은 나를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심단결이고 우리 사회의 참모습입니다. 소령 흠모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한 시대의 명곡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부르느라면 우리의 마음은 혁명가극 당의 참된 달이 창조되던 잊지 못할 역사의 그 나날에로 달려갑니다. 일찍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가극 당의 참된 달을 지도하시면서 창작가들로 하여금 가극의 정자를 꽃피우고 주인공의 형상 창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졸정 장면인 태백산 병동 장면에서 울릴 주제가 창작의 그림을 놓도록 하시었습니다. 가극 창조 집단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이 가르치심대로 창조 초기부터 주제가의 가사 창작에 역량을 집중했으나 미우줄의 가사로서 가곡의 주제의 사상을 감동 깊게 표현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데 창조 집단의 고충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겹사인 피로도 푸시지 못한 채 가곡 창조 현장을 찾으시었습니다. 그날은 주체의 60, 1971년 마가울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창작가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그들이 써놓은 여러 편의 가사를 자정이 넘도록 하나하나 주의깊게 읽으시며 거르고 또 거르셨지만 그의 마음에 드시는 가사는 없었습니다. 몸내 서운하신 듯 오늘은 이만하자고 하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조 현장을 떠나실 때에는 온 시내가 깊은 잠에 들고 늦가을의 찬 바람만이 가로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밤하늘 저 멀리에서 북두칠성이 빛나고 있던 그 밤 우리 장군님의 집무실에서는 불빛이 꺼질 줄 몰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집무실에 들어선 일꾼은 그이께서 주시는 한 편의 가사를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일꾼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활달한 필치로 한 장 두 장 열정과 심혈을 담아 쓰신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이라는 주제가 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북도 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 장군님은 어디에 계실까? 창문가에 불밝은 최고 사령부, 장군님 계신 곳은 그 어디일까? 저크철리 밀림 속 밤은 깊은데 우리의 장군님은 어디 계실까? 가을바람 찬바람 불어올수록 따사로운 그 품이 그립습니다. 시련에 찬 전하의 나날 어버이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한 주인공의 사상감정이 얼마나 진실하고 생동하게 안겨오는 가사입니까? 가사를 받아하는 창작가들은 우리 장군님이 한없이 숭고한 충정의 세계, 비상한 창작적 천품 앞에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공의 절절한 심정을 담은 주제가는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예지와 불면보리의 로고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선 시찰의 길에서 한 인민군 구분대에서 준비한 소박한 예술 공연을 보아주시었습니다. 저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 몸이 안으시고 전선길에 계시는 우리 장군님을 우러러 그들은 언제나 심장으로 부르던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뜨거운 눈물 속에 불렀습니다. 그들의 노래를 주의 깊게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깊은 감회에 잠기시며 이 노래는 자신께서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 창조를 지도할 때 지은 노래라고, 자신께서는 그때 조그만 50년대의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담없는 흠모에 정을 안고 원수들과 싸워 이긴 영웅전사들을 생각하며 노래를 지었는데 오늘은 나의 병사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나를 열렬히 따르고 있다고. 정말이지 이 노래는 자신과 병사들을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주는 혼연일체 운명공동체의 핏줄기와 같다고 뜨거움이 젖어 교시하시었습니다. 우리의 거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천만 국민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더욱 백배해주며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한 역사적 진군길에 더욱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사회주의 대건설장될 마당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노래를 부르며 수령의 유훈관 철전 당정책 공의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으며 온갖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세계를 놀려오는 대비약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첫 실용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우주 정복자들과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위력을 온 놀이에 떨친 국방과학 전사들, 황금의 세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 수상부문의 오르공들과 예년이 없는 과일 대풍을 기록한 황해남도 과일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심장 속에서 뜨겁게 울려나온 그리움의 이 노래는 어버이 장군님의 염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려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에 대한 열애 같은 흠모의 노래로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영광의 시대에 천만의 심장을 그처럼 뜨겁게 불태워주며 높이 올린 불후의 거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정녕 내 조국 강산에 메아리치는 이 그리움의 노래, 신념의 노래는 영도자와 사상도 뜻도 의지도 같이 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과 생활의 손결이거니 어버이 수령님 찾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켜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높이 떨쳐가시는 경려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천만 국민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부의 거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영원한 소령 흠모의 노래로 이 땅 위에 끝없이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세기와 세대를 이어 울려가는 열렬한 소령 흠모의 노래.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렸습니다.